이번 주 수요일날 하루 쉬었는데 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전날 밤에 모임이 있어서 네. 술 먹고 그냥 벗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날 이제 모처럼 또 쉰다고 학교 다니던 학교에 좀 놀러 갔었는데 꽃이 다 져서 되게 쓸모없더라고요. 어떻게 꽃 구경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꽃 구경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말좀 해주지.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다들 꽃 구경 잘 하셨길 바라면서 평범하지만 고품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는 안녕하니 너의 음악.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3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엄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보입니다. 네, 뭐, 이번에 첫 번째 코너로 신곡 소개 할 건데요. 이번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목록을 보니까 4월 10일에 샘킴의 I am Sam 이 미니 앨범 제목이 되게 끌리기는 했어요. 그냥 자기 첫 앨범이다 보니까 보통 첫 앨범들이 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 또첫 아, 번째로 그렇군요.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앨범이고, 뭐, 무난한 소울 강한 어쿠스틱 미니 앨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뭔가 생킴은 항상 그때 그 방송 출연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았죠? 느낌이. 그냥 언제나 그 기타와 네, 맞아요. 함께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네. 그냥 그런 앨범이에요. 역시. 그리고 그 SM에서 새로 또그 그룹을 낸다고 해서 나온 게 NCT라는 그룹인데 거기서 이번에는 유닛으로 데뷔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좀 되게 독특한데 제가 알기로 그 유닛이 몇개 나눠져 있고, 그게 다 데뷔한 다음에 합쳐서 내는 거 맞아 아닌가? 맞아요 합체 3단 합체였나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뭐 들어보면은 뭐 항상 듣던 그런 느낌 그냥 SM에서 네 신인 가수를 낼때 맞아요. 뭐 홍보 좀 하고,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SM 계보의 그 댄스 가수 선배들. 많죠. 근데 그 선배들 노래들보다는 좀 좋지 않다. 네. 많이 좋지 않다. 저도 막 그렇게 막 끌리진 않았어요. 문제는 이 그룹이 네. 이제 인터넷에서 약간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건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몇몇 팬들은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그거야 SM에서 잘 극복하고 내긴 하겠죠. 잘 하겠죠, 예. SM에서, 그 정도는. 그리고 11일, 이제 월요일에 나온 게, 그, 유성훈 씨의 질투, 키썸과 함께 나온 싱글이네요. 네, 그냥 뭐 아주 그냥 무난한 노래? 그니까 뭐 이런 곡들이 주로 아이돌들이 뭔가 보컬 이렇게, 있고 뭔가 그 래퍼가 같이 네, 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네 이게 근데 유성훈이랑 키썸이랑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지, 뭐 그냥 일반적인 노래기는 해요. 그냥 가수가 다 했다. 아그 유성훈 씨가 또 가창력 괜찮고 그래서 경기도의 딸 키썸. 경기도에다 그렇죠 경기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블락비에서 미니 앨범이 드디어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나왔던 거는 선공개였고, 네 그걸 이어서 이제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락비는 제가 뭐라고 평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애매한 입장이라. 저는 뭐 예전에 막 일찍부터 들었었는데 조금 뭔가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좀 되게 모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듬어지긴 했는데 약간 그래서 실험적인 곡이 좀 많지 않다?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곡은 모르겠는데, 그 네. 사랑이었다라는 곡 네. 지코 앨범에 들어있던, 누나가 네, 불렀었죠. 그 루나가 부른 것보다 저는 테일이 불렀는데, 네. 저는 남자 버전에서 감정적인 느낌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루나보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게 들었어요. 오히려 더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JYP 박진영 씨가 Still Alive라는 싱글을 냈어요. 네, 코난 오브라이언이 피처링이 돼 있기 때문에 후후파이어 엄청 화제가 많이 됐던 곡이고, 저도 실제로 뭐 그 메이킹 네.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도 봤고 네. 메이킹 영상이라고 해서 그때 코난 오브라이언 쇼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쇼 영상을 다 네. 보긴 했는데 네. 뭐 저는 조금 그냥 특별히 뭐 특별한 곡은 아니다 라고 신나는 곡이구나 네. 그 정도만 네. 느꼈던 곡이고, 뭐 애초에 그 영상에서 내가 K-pop 스타도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브라이언이 그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만든 앨범이 아닌가. 코난 오브라이언이 되게 키 크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춤을 자기가 그렇게 막 잘 추는 편도 아니고 막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근데 막 와갖고 또 K-pop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코난 오브라이언 말고 사실 그 워킹데드의 스티븐 연도 있었어요. 뮤직비디오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는 그 데프콘과 블런트가 덤벼. 근데 이게 그 동네 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의 이제 OST네요. 네,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드라마를 많이 안 보긴 하는데, 근데 이거 곡이 좀 OST치고는 좀 특이해요. 좀 무겁죠? 아무래도 그 변호사, 그러니까 법쪽 관련된 네.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네. 무거운 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랜만에 데프콘님의 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태연과 규현의 밴드 고맙습니다. 싱글이죠.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두 곡인가요? 네, 두 곡 들어있고. 네. 태연이 다, 제주도의 푸른 밤, 규현이 삼사소식을 네. 불렀는데. 리메이크였죠. 네, 다 리메이크고. 이게 제주도의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음원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무난하고 좋아요. 네. 네. 뭐, 근데 뭐, 워낙 둘 다 노래를 워낙 잘해서. 네, 믿고 들을 수 있는 곡이죠. 그리고 갓세븐이 홈런. 네, 뭐 나왔는데 네. 뭐 저는 모르겠는데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하여튼 1등을 했다고 기사가 그래. 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저기 뭐 외화벌이는 잘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구나. 뭐 JYP에서 그쪽 관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슬리피가 바디로션, 언터처블의 슬리피죠. 네. 그리고 주보라의 유. 그리고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나왔던 헤이즈의 돌아오지마 라는 싱글이 있고요. 이거는 뭐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시아준수가 태양의 후예 OST How Can I Love You를 했는데 뭐 OST는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네. OST인데 뭐 지금까지도 아마 지금 차트 1위가 이거일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더너츠에서 Only One이라는 싱글이 나왔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더너츠는 저번에 첫 번째 사랑해봐고 곡 이후로 잘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제아의 나쁜 여자 싱글이 또 나왔네요. 네. 좋아하는 보컬이시잖아요. 네.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네. 뭐 거기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어쿠스틱 기반의 팝 발라드 곡이다.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냥 좋아요. 1집도 되게 노래가 좋았는데 1집은 네. 살짝 미니 1집은 살짝 어렵다라는 곡이 몇 곡씩 섞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네. 그랬는데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자기도 이제 대중성 있는 노래를 해서 네. 뭐 빅마마의 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체념 네 보기 힘든데 그런 곡들처럼 나도 내 노래도 이렇게 노래방에서 남들이 그냥 쉽게 그러니까 부를 수 있게 그냥 접근하기가 좀 쉽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네. 그거랑 굉장히 딱 맞는 인터뷰랑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되게 대중적으로 잘 만들고 네. 뭐 크게 말 필요 없이 그냥 들으면 아 좋다. 그리고 그치. 뭐 아무래도 이게 정혁이랑 같이 그 작업을 네. 같이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친의 완성도는 자체 되게 높은 싱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번 신곡 속의 마지막 곡으로 퀸, 김희철, 김정모의 나르시스라는 싱글이 있네요. 이거 SM에서 SM 스테이션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퀸이 들어가 있네요. 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락발라드고요.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현악기로 노래가 시작되고 네. 점점 락발라드로 변해가면서 하는 노래인데 저는 그냥 들으면서 김희철이 이렇게 노래 잘했나라는 느낌이 듣는 정도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노래도 괜찮고 휘인양은 어땠나요? 뭐 말 안 해도 노래를 잘하니까 원래 역시 제가 좋아하는 휘인양 뭐든 잘합니다. 여기까지 그 저희 이번 주 신곡 살펴봤는데 뭐 이번에 나왔던 곡 중에 뭐 제일 괜찮게 들었던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는 제아의 싱글 앨범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휘인양이 들어간 나르시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신곡 소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만난 앨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앨범은 페퍼톤스의 2집, 2008년 3월 25일에 나왔고요. 앨범명은 New Standard입니다. 뭐 이 앨범은 총 14트랙으로 좀 꽉 차 있고요. 뭐 1집이 워낙 유명했었는데 1집 때 이제 참여했던 데비나 뭐 웨스트윈드 같은 보컬들이 또 다시 2집에도 참여를 했던 앨범입니다.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좀 봄의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앨범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뭐 상쾌하고 시원한 분위기는 맞긴 한데 네. 이 초봄의 따뜻한 느낌이다 라고는 저는 동의를 좀 못하겠고 아니 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늦봄과 초여름에 살짝 더운 바람 더운 상태에서 시원한 바람 딱 불었을 때 와 좋다 이런 느낌이지 뭐 네. 봄 노래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네. 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봄에 맞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막상 추천했지만 네. 제대로 듣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약간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겪어보진 않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픈카에서 바람 맞으면서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음료 시원한 거 딱 마셨을 때 청량감? 그래도 뭐 봄도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앨범 특징인데 네. 노래 제목들하고 곡의 분위기가 많이 일치해요. 대부분. 뭔가 그러면 제목을 잘 지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트랙을 좀 볼게요. 1번 트랙에 나오고 네, 이거는 보컬이 없는 곡이고 그냥 멜로디만 있는 곡인데 이거는 네. 아까 말했던 그런 시원한 곡이라기보다는 네. 봄에 좀 어울리는 멜로디고 악기가 이렇게 주고받는 멜로디가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트랙은 밸런스. 뭐 이거는 자체 보컬. 흔히만 페퍼톤스는 네. 그렇죠. 그 개방 보컬을 쓰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곡이고 가사가 많지는 않아요 노래가. 네. 근데 그 자체 보컬을 쓰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1집에서 들었을 때는 개방 보컬 쓰는 곡들이 너무 좋아갖고 자체 보컬을 쓴 거는 되게 좀 애매했거든요 노래 듣기가. 곡이 좋으면 보컬 자체를 굳이 안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네. 근데 이 밸런스란 곡은 네. 앨범 전체 컨셉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곡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되게 저는 좋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3번에 해안도 아 이거 뭔가 아까 그 오픈카 네. 얘기가 뭔가 생각이 나네요. 딱 그 느낌이고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원하고 따뜻한 느낌의 노래다 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되게 시원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4번 트랙은 오후의 행진곡. 그리고 웨스트윈드. 그러니까 개그 보컬이군요. 아까 이제 그 제목하고 분위기가 일치한다고 얘기했던 거의 대표적인 곡인데. 맞아. 행진 느낌? 네, 행진곡 그 흔히 그 드럼 소리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잖아요. 네. 네, 행진곡을 듣다 보면 네. 그 클래식에서 행진곡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그런 드럼 소리가 특징적인 노래. 네. 이 노래는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 그래요? 행진곡인데도 불구하고 좀 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노래. 네, 그리고 그 다음인 5번 트랙은 We Are Mad About 후룸라이드. 네, 그냥 이거는 피아노만 이렇게 연주된 곡인데 네. 저는 되게 빠르게 이어지는 소리가 게임 음악을 되게 나 느낌을 받은 노래예요. 호름라이드 좋아하세요? 뭐 그냥 놀이구는 네. 좋아하죠. 놀이구 자체도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죠. 그리고 그 다음 트랙은 다이아몬드. 네, 뭐 기계음을 좀 섞었어요. 노래 자체 보컬에. 네. 근데 이것도 뭐 1번 트랙과 마찬가지로 네. 아니 2번 트랙과 마찬가지로 네. 가사 자체는 이렇게 맞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자체 보컬 네. 맞죠? 네. 그 다음 곡 제목이 좀 특이해요. 그냥 점 하나만 찍혀 있네요. 그냥 그 인트로나 아우트로 같이 이렇게 짧게 중간에 그냥 쉬어가는 음악들 스킷? 그건 이제 힙합에서 스킷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네. 뭐 그런 곡이에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트랙이 뉴 히피 제너레이션. 이거는 타이틀곡이었는데 네. 특별히 뭐 이렇게 특히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한 곡이다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페퍼턴트가 늘 보여줬던 음악 그런 네. 느낌 그대로의 그 곡이에요. 네. 히피 선한 느낌. 네. 그리고 9번에 갤럭시 투어리스트. 여기에 그 라이너스 담요의 그 연진님께서 보컬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모든 가사가 영어라는 게 좀 특징일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저는 보컬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면증의 버스. 되게 제목 끌리는데. 이거 네. 노래 되게 좋은데 네. 이거 막 그런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곡인데 네. 이런 이렇게 막 힘내세요 막 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좀 빠른 느낌의 노래들이 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노래치고는 굉장히 느린 노래. 아 그래요? 아주 아주 빠르진 않지만 아주 느리진 않지만 그런 뭐 좀 느린 편에서 파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데뷔 나왔네요. 데뷔 객원 보컬로 참여한 드라마. 뭐 노래는 좋고요. 네. 뭐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노래가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이런 거밖에 안 해서 되게 네. 민망하긴 한데 네. 뭐 곡의 특징을 좀 얘기해드리면 네. 처음에 피아노 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좋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냥 무난하네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네, 아니 데뷔 그 개봉 콜 했는데 피아노 부분이 좋다 이러면 어떡해요? 저는 딱 그 느낌밖에 못 받아서 들을 때. 네. 그 다음에 비밀의 방이 아니고 방이군요. 네. 뭐 이거는 진짜 빨라요. 노래 자체가 엄청 빠른데 아까 그 후룸라이드보다 빠른가요? 저는 더 빠르게 느꼈어요. 아 더 빨라요. 아 그래요? 아, 네. 빨라요. 근데 뭐 노래 자체도 이것도 뭐 근데 밤이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드는 노래긴 한데 근데 비밀의 밤이에요. 네. 근데 되게 빨라요 노래 자체는. 근데 더 웃긴 건 또 그 뒤에 또 밤이 있어요. 네. 아라비안 나이트. 이 아라비안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 아라비안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뱀 올라올 것 같은 그 막 그런 곡이라 딱 들어보면 아유 그런 곡이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곡이란 말. 그리고 마지막 트랙이 그 앨범 명과 똑같은 뉴 스탠다드. 뭐 이거는 마지막에 그냥 넣는 곡 정도 수준인데 네. 좀 특이한 거는 중간에 국민체조 구정수기가 나온다는 거. 아.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조야? 젊은 친구들은 네. 요즘 국민체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름 바뀌지 않았나요? 막 새천년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 근데 네. 어쨌든 국민체조 그 구령 소리가 좀 나오는 뜰 그거 네 그거 나오는 추억이 아 그렇군요. 네, 뭐 저는 전체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그냥 좀 생각나는 게 그 해안도의 그런 청량감이 되게 생각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후룸라이드 5번 후룸라이드의 그 곡이 되게 빠른 느낌에 뭔가 틀어놓고 일하면 괜찮을 노동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저는 밸런스 그리고 오후의 행진곡 불면증의 네. 버스 네. 그 다음에 비밀의 밤 이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노래 스타일은 네. 페퍼톤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네. 뭐 자체 적으로 보컬을 했던 보컬을 써서 했던 저는 이건 앨범이 물론 1집이 정말 명반이고 좋은 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집 정말 그렇죠. 뭐 그거에 과연 비교를 하면 과연 그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좀 애매하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이 정도 앨범도 충분히 퀄리티 좋게 나온 앨범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들어요.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다시 만난 앨범, 페펀톤스 2집 뉴 스탠다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화가 끝이 났네요. 저희 둘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디션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니 너의 음악 찾아오셔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건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거나 답글 열심히 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의 온간식 신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히네.